아픔 속 넘어서 날 죽어가. 난 괜찮아. 마지막으로 날 바라봐줘. 아무렇지 않은데 웃어줘.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. 날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지쳐있는 널 가뒀고. 혹시 눈물 때문에 힘들었니? 아무 대답 없는 널 바보처럼 왜 난 너를 지우지 못해.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있는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 꽃처럼 다 들어가 봐. 이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. 감사합니다.